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의 모험성을 폭로한다. 조선인민군 반문점 대표부 백서. 지난 8월 22일에 개시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은 조선반도 정세를 위기일발의 핵전쟁 국면으로 치닫게 하였다. 오늘 세계 도처에서 각종 형식의 수많은 군사훈련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처럼 규모가 방대하고 적용되는 전쟁 수행 방식이 포악무도하며 도입되는 전쟁 장비가 핵타격 수단으로 일관되어 있는 실전적인 핵전쟁 연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은 철두철미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근간인 군사적 힘과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대결 정책의 산물인 북침전쟁 광기의 집합체로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고 우리 천만 군민에게 식민지 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해버리는 흉계를 추구하고 있는 핵전쟁 연습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그것은 방어와 자유수호의 간판을 내들고 지난 수십 년간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해오고 있는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의 모험성을 까발킨다. 1. 극악무도한 대조선 정책과 군사전략의 직접적 산물.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동서고금의 고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횡포한 침략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치적으로 고립말살하고 경제적으로 봉쇄질식시키며 사상문화적으로 변질화해시키고 군사적으로 최종압살하려는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우리 공화국을 철저히 붕괴시키고 완전히 전복하는 데 총적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서도 기본은 군사적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타고 앉는 것이다. 역대로 백악관 주인들이 억제 정책을 내들었던 관여 정책과 포용 정책을 거론하였던 관계없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정책 기조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다. 침략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가장 모험적인 군사 전략들을 끝없이 산생시켰다. 미국이 그동안 들고 나온 견제 전략, 대량 보복 전략, 신속 반응 전략, 현실적 억제 전략, 동시 다발 보복 전략, 지역 방위 전략 등은 철두철미 침략적인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날강도적 흉계가 그대로 반영된 군사 전략들이다. 특히 냉전 이후 시기 미제는 전 조선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수많은 전쟁 각본들을 고안해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형형색색의 작전 계획들을 끊임없이 수정 보충하였다. 작전 계획 5027이 1994년에 조선반도의 전연전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전쟁이 발발하면 북 정권을 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되고 1998년에는 미제 침략군 69만 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전연전으로 확대 발전되어 북 지도부 제거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병탄을 실현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통일을 이루려는 흉악한 계책으로 바뀌어진 것 등이 그러하다. 2002년에 이르러서는 군사분계선을 돌파하여 군사적 힘으로 수뇌부 제거를 실현한다는 것을 작전계획 502702에 명시하고 괴뢰들과의 협의가 없이도 북의 대량살상 무기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 미제이다. 미제는 작전계획 5027로도 부족하여 2015년에는 우리 공화국을 선제 타격한다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내놓았다. 작전계획 5015에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지난 기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 연습들에서 수정 보충해오던 작전계획 5027, 5029, 5030 등 모든 작전계획들이 추구하던 위험천만한 군사행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정밀타격 무기와 특수전 무력으로 우리의 수뇌부를 제거한다는 천인공로할 참수작전까지 들어있다. 모험적인 전쟁 각본과 작전 계획은 그대로 위험천만한 군사적 행동을 낳기 마련이다. 적들은 이 모험적인 전쟁 계획에 따라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에 각종 전쟁 장비들과 병력을 투입하여 그 현실성을 검토하고 전쟁 수행 방식에 숙달하기 위한 불장난들을 1년 12달 끊임없이 벌려놓았다. 해마다 강행된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도 그 중에 하나이다. 도상에서의 모의 훈련을 위주로 하던 을지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 연습을 2008년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개칭한 미제는 조선반도를 작전 무대로 삼고 있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 모든 괴뢰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들, 군수, 민간업체 등 남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깡그리 포괄하는 대규모 전쟁 연습으로 확대시켰다. 이때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은 각이한 북침연합작전 체계에 준하여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감행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6월 미제가 핵전쟁 장비들과 다양한 상륙 무력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을 괴뢰들에게 제공할 때 대한 모의를 벌려놓은 후 그해 8월 새로운 작전 계획대로 북침 공격에 동원될 부대들의 작전 지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이 벌어졌다. 2010년에는 북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를 떠들며 이 합동군사 연습에 참가하는 미제 침략군 병력을 그 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강하고 핵항공모함 타격단과 핵선제타격수단들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을 조선반도 주변에 끌어들였다. 새로운 북침전쟁 계획인 작전계획 501호를 정식 적용하기로 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은 지난해 8월 사태를 계기로 극도에 달하였다. 미제는 2015년을 전쟁의 해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이 전개되는 8월을 전쟁 개시의 달로 정해놓고 합동군사 연습에 광분하였다. 고속기동전과 상륙작전, 공중강습작전과 특수작전 등의 배합에 따른 평양점령훈련과 천인공로할 참수작전훈련이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강행되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은 가장 포악무도한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대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전략의 직접적 산물이다. 2.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되어 온 세계 최대 규모의 실전 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은 규모의 방대성과 훈련의 강도, 실행 방식의 무모성과 적용 수단의 포악성에 있어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전 연습이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 전쟁 도발을 목적으로 1969년 3월 처음으로 합동군사 연습 포커스 레티노를 벌려놓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반세기는 북침을 노린 각양각색의 전쟁 연습들이 끊임없이 감행되어 온 과정의 연속이다. 그 중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은 방대한 핵전쟁 살인 장비들과 침략군 병력이 총투입된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침략전쟁 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날강도적인 불장난 소동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의 규모가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오늘 미제가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서 진행하는 각종 명목의 군사훈련들에 파견하는 병력을 보면 대체로 수십 또는 수백 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볼 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에 동원되는 미제 침략군 병력은 몇백 배에 달한다. 그것은 이번 전쟁 연습에 3만여 명이 참가하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최근 미 국방성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에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과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 사령부의 주요 지휘저들, 미 본토와 유럽에 있는 주요 통합군 사령부의 각급 지휘저들이 총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남조선 괴뢰들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에 괴뢰 합동참모본부와 야전군, 군단, 함대, 전투비행단 지휘조 성원 5만여 명과 괴뢰 정부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예비군, 경찰, 군수 및 민간업체 등 4천여 개 단위에서 48만 명이 동원되며 민간 오선과 민용기들까지 훈련에 참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보다 더 규모가 방대한 침략전쟁 연습은 이 행성 그 어디에도 없다. 외신들은 얼티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에 동원되는 병력이 대체로 미군 3만여 명과 남조선의 괴뢰군 5만여 명, 민간인 48만 명으로 공개되어 있지만 훈련 참가 인원이 유사시 조선전쟁을 실지 작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참모성원 이상급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연합훈련의 실제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전하고 있다. 얼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은 투입되는 전쟁 장비들에 있어서도 극도의 모험성을 띠고 있다. 미제는 이번 전쟁 연습에 악명 높은 미제 침략군 해공군 핵전쟁 살인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었다. 2006년 4월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괌도에 배치한 핵전략폭격기 B-1B와 연습 개시에 앞서 남조선 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합동 핵폭탄 투합 훈련을 강행한 핵전략폭격기 B-52H, 괌도에 전진 배치된 B-2A는 미제가 하늘의 삼총사로 부르는 공중비적들이다. 오하이오급 핵동력 잠수함과 핵항공모함 타격단들도 대조선 침략전쟁 수행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핵전쟁 살인장비들이다. 미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핵전쟁 수단들을 얼티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에 들이밀고 있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 연습의 강도가 사상 최악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원래 미제는 지난 시기 합동군사 연습들의 핵전쟁 살인 장비들을 동원시키는 경우 그것을 극비로 취급하여 왔다. 그것은 이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벌려놓은 전쟁 연습의 침략성과 모험성으로 하여 우리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은 물론 세계인민들의 거세찬 반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미제가 아무런 주저와 꺼리낌도 없이 핵전쟁 장비들의 투입 사실과 그 타격력에 대하여 언론에 뻐저시 공개하고 있는 것은 대조선 침략 책동이 이미 극한계선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 온군 하나의 대규모 핵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핵전쟁 장비들과 인적, 물적 차원들을 총동원하여 북침을 단행해보려는 것, 바로 여기에 얼티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에 또 하나의 모험성이 있다. 3. 극한계선을 넘어선 실전적인 핵선제 타격 연습. 얼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실전의 개만을 노리고 감행되는 극도로 위험천만한 핵선제타격 연습이다. 핵전략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중장거리 순항유도 무기 등 지상과 해상 공중의 모든 타격수단들에 의거한 무차별적인 고강도 선제타격으로 교전 상대방의 작전지휘 체계와 통신체계, 전쟁 잠재력을 최단 시일 내에 무력화시키고 침략 야망을 손쉽게 달성하려는 것은 날강도 미제가 일관하게 추구하고 있는 침략 전쟁 수행 방식이다. 미제는 2002년에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작전지역에서 적대 국가들에 대하여 군사적 선제 공격을 간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책정하였다.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서도 우선순위를 제재보다 무력사용으로 정하였으며 무력사용에서는 전략적 중추를 마비시키는 선제타격 작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미제가 우리의 전략적 중요 대상물들에 대한 수많은 선제타격 각본들을 꾸며놓고 그것을 실전에서 적용해보려고 무모하게 덤벼든 예는 수없이 많다. 그것은 외과 수술식 타격론이 그러하였고 작전계획 5026을 적용하여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를 조기에 무력화시킨다는 적집게식 타격과 정밀타격 작전 등이 그러하였다. 최근 적들은 우리의 검은 핵무기 사용 징후와 조짐을 전제로 한 선제 타격론을 제창하고 있다. 이것은 기회만 조성되면 저들의 결심과 판단에 따라 우리 공화국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흉악한 야망의 발로이다. 얼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은 이 모든 선제타격 흉계를 실현하기 위한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10월 우리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감지되는 경우 상용 무력과 핵타격 수단으로 선제 공격한다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모의한 적들은 2014년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 사연습 때부터 그것을 공개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적들이 맞춤형 억제 전략과 함께 예방적 선제 공격이 반영된 작전계획 501화를 2015년부터 진행하는 모든 합동군 사이연습들에 적용한다는 것을 공언한 것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이 철두철미 북침 핵 선제 타격 연습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은 것으로 된다. 이에 대하여 외신들은 북에 대한 선제 타격 방안, 특히 북 지도부에 대한 공격 방안이 포함된 공동작전 계획 시나리오는 북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이며 작전계획 501화는 완전한 선제 공격형 작전계획이다. 공격과 방어를 함께 수행한다는 이런 동시통합 개념은 2003년 국가 지도부에 대한 미사일 선제 타격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과 알카에다와 탈리반 지도부에 대한 기습적인 무인기 공격에서 적용되었다고 그 모험성을 폭로하였다. 보다 심각한 것은 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 대하여서만 핵선제 타격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개된 바와 같이 미제의 전쟁 괴수 오바마는 미국의 핵 전략을 대폭 조정하거나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 문제를 검토한다는 이른바 핵선제 불사용 원칙이라는 것을 들고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만극을 연출하고 있는 미제이지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에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전략 자산들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적인 핵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방대한 핵전쟁 무력을 투입한 상태에서 일단 기회만 조성되면 불의적인 핵선제 타격을 실현해보려는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의 위험성과 모험성이 있다. 4. 방어와 자유수호는 파렴치한 기만극. 원래 전쟁을 평화로, 침략을 방어로, 약탈을 원조로 묘사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공인된 상투적 수호법이다. 일찍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포악무도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해마다 감행해오고 있는 미제와 남선 괴뢰들이 방어 타령을 입버릇처럼 줄곧 늘어놓고 있는 것도 그 침략적 정체를 은폐해보기 위해서이다. 파렴치한 적들은 합동군사 연습의 침략성과 모험성에 대한 비난과 규탄이 쏟아지자 철면피하게도 정례적이고 공개적인 훈련, 투명성이 보장된 정상훈련, 연례적인 방어 연습이라는 식의 궤변으로 흑백을 전도해오고 있다. 얼마나 철면피한 침략자들이었으면 최대 규모의 침략전쟁 연습을 벌려놓으면서도 그 명칭을 자유의 수호자라고 달았겠는가. 바로 여기에 미제의 흉악한 진면모가 있다. 지난 8월 22일 미제는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 개발아 나와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의 일정에 대한 그 무슨 통보를 확성기로 불어낼 때에도 연습의 비도발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침략성을 가리워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였다. 평화와 자유를 떠들어대는 미제의 몰골은 신통이도 피 묻은 이빨을 감추고 오진 양의 흉내를 내는 승냥이를 방불케 하고 있다. 승냥이가 양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상대를 해시켜놓고 각성이 무뎌진 다음 손쉽게 제 목적을 달성하자는 데 있다. 지금 적들이 방어 타령을 불어대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투적 긴장을 해시킨 다음 부리적인 기습 타격으로 북침 흉계를 이루어보자는 데 있다. 적들은 앞에서는 합동군사 연습의 방어적 성격에 대하여 그토록 고화되면서도 뒤에서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의 9개 추정국가의 오중이 또중이들을 참관의 명목으로 끌어들였다. 그것은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 때처럼 유엔군의 모자를 쓴 다국적군을 끌어들이려는 간악한 흉계와 관련된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군사 연습이 감행될 때마다 적들이 방어라는 낱말을 도용하는 데 대한 세계의 격노한 목소리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미 펜타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따른 보도자료에 방어에 중점을 둔 연습, 도발과 위협에 대처한 방어 연습, 방어적인 군사준비 태세 연습 등 방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중복 사용하고 있다. 연합군 군사연습이 실제 방어적인지 아니면 공격적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작전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방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광고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방어의 간판을 내돌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훈련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통제하려고 꾀하고 있다. 미국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두보 탈환에 급변한 일종의 전략적 민감성과 심리적 저주감 때문이다. 미국이 북위협을 거들면서 최대 규모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훈련을 강행하는 전략적 목적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는 것과 함께 북을 악마화하여 그들을 철조의 고리밥사라고 저들은 자유의 수호자로 탈바꿈하자는 데 있다.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 상전의 방어 타령에 장단을 맞춰 남순 주민들 속에 북위협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시키고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것으로 북침 핵선제 타격 연습을 합리화해보려 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전쟁 도가니에 몰아넣는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벌여놓으면서도 함께하는 연습, 다져지는 국가안보라는 기만적인 구호를 내들고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목이 터지게 고화되는 것이 다름 아닌 남조선 괴뢰들이다. 2010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 때에는 우리가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남순 민간인들을 강제로 옹유하여 대규모 인질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인질 구출 작전 훈련을 강행하였으며 2015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 때에는 북이 탄저균과 베스트 등 13종의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면적의 4배를 오염시킬 수 있는 화학무기도 최대 5,000톤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모략적인 호위 자료를 날조 유포시켜 침략전쟁 연습의 방어적 성격을 운운해댄 것이 미제와 남선 괴뢰들이다. 올해에도 우리의 그 무슨 사이버 테러와 GPS 전파 교란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민간 어선들과 민영기들까지 실동 훈련에 내몰아댔다. 방어와 자유수호를 그리도 집요하고 끈질기게 재창이 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위협과 도발로 매도하고 침략과 전쟁에 광분하는 저들을 피해자로 평화의 사도로 오도하여 북침 흉계를 기어이 이뤄보려는 미제와 남선 괴뢰들의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 행성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핵전쟁 연습으로 날과 달, 해와 연대, 세계를 이어오며 제2의 6.25 도발을 위해 피를 물고 발광하고 있는 미제와 남선 괴뢰들의 군사적 충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원수 경멸의 의지와 보복 일념을 백배해 주고 있다. 우리는 미제와 남선 괴뢰들이 불려놓는 실전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에 대처하여 백두산 혁명무력의 모든 1차 타격연합 부대들이 북침 연습에 동원된 적 공격 집단에 선제적인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항시적인 결점 태세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특히 핵전쟁 광신자들이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영토와 영예, 영공에 대한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가차없이 우리식의 핵선제 타격을 퍼부어 도발의 야성들을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적들은 이번에 우리의 초강경 대응에 즐겁하여 비록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못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에 막을 내렸지만 북침 흉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 갈수록 무모해지는 미국과 남선 괴뢰들의 새로운 핵전쟁 도발 책동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끝장내려는 우리 백두산 혁명무력의 결심은 불변이다. 종이의 핵보검이 폭제의 핵광기를 무자비하게 짚으셔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미제와 남선 괴뢰들이 올리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북침 핵전쟁 연습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 대가를 가장 초조하고 비참하게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조치 105, 2016년 9월 2일 판문점.